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미국이 지난 6월 30일 2016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데서 온갖 날조 자리들을 늘어놓으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헐뜯은 것을 규탄해서 5.1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